마그네틱코 나는 숨이 차 복잡해진 마음 숨을 내쉰다 오늘 모실 수는 없었어 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차가시지 않은 영도를 품에 안고 집도 downtown 빈무대에 섰을 때 downtown 빈무대에 섰을 때 흔한 공허함에 난 겁을 내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삶의 사소 위에서 근실이 난 더 무딘 척을 해 처음도 아닌데 익숙해질 법한데 숨기려 해도 그게 안 돼 텅 빈 무대가 식어갈 때 등객석을 뒤로 하네 지금 나 외로하네 완벽한 세상은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나 점점 날 비워가네 언제까지 내 거야 수는 없어 큰 박수가 제가 이런 내게 말을 해 뻔뻔히 네 목소리를 높여 더 멀리 영원한 관객은 없대도 난 노래할 거야 오늘의 나로 영원하고파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 아! Forever We are young 가리는 꽃잎빛 사이라 헤매어 달리네 이미벌 Forever We are young 내 눈자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네 꿈을 향해 Forever Ever Ever Ever 꿈을 기만 여기 여기 Forever Ever Ever We are young Forever Ever Ever Ever 꿈을 기만 여기 여기 Forever Forever, we are young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 내 꿈을 향해